번쩍든 눈이 깜빡 머린 핑핑핑 돌아 상상도 못한 드라마 저 씬을 찍어볼 time go, go. 이제 뭐 시작될 challenge 아마 쉽지는 않겠지 긴장해 팽팽하게 baby vamos amigo yeah. 무한히 펼쳐진 universe yeah. 끌리는 카드를 뒤집어 going on up off the begin 1부터 N까지 선택해봐 oh oh 기대됐나 yeah, now open it up what a surprise 저 하늘 위에 surfing 이 바닷속에 flying 모든 걸 펼쳐도 좋아 Are you ready? All you now 시작해봐 과감하지만 태어나게 started Let's roll the dice 감도를 뒤집어 완전히 걱정은 너의 시야 운명은 이 손 안에 baby 눈앞에 열린 세상에 기대해 So tell me what you want Where you wanna go M, mix, change up Let's go Big wave Big wave 피하지 마 Break it up Break it up 어서 헤엄쳤다 높은 파도 위로 좀 더 이겨 나게 Trouble 들을 dribble 한 pass it